경애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초대되신 한돌세의 즈음에서 그에게 크웨이투 아시아 기자협회에서 업적 증서를 드렸습니다. 경애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업적 증서를 전달하는 행사가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행사에는 크웨이투 아시아 기자협회 위원장, 협회 성원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애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드리는 업적 증서를 협회 위원장이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증서에는 크웨이투 아시아 기자협회는 조선인민의 최고 영도자이신 경애는 김정은 각하께서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한돌세에 즈음하여 그에게 업적 증서를 드린다고 씌어져 있습니다. 행사에서는 경애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